자리 꺼라 내 장사나 다시 보자 쓰리봉아 달이 가고 해가 간들 사뭇 진정 잊어질 소냐 잊지 못할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울리지만 버겁으면 언제나 찾아오니 잘 있거라 내 장사나 장사나 간다 한들 아주 가리 강풍잎에 맺힌 사연 그 언제나 잊어질 소냐 알어새긴 첫사랑에 받은 상처 서럽지만 그리우면 또다시 찾아오리 잘 있거라 내 장사나